baby. 어떻게 나 이러면 되는데 큰일이야. Spotlight처럼 내가 빛나는 여자를 봤어. 큰일이야. 수수한 메이크업 예쁜 입술은 살며시 어빠질 것 같은 눈을 가진 널 갖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. 너무 두려워 그래도 갖다 버렸을 때 없는 걸. 완벽하게 바라는 시선 속에 다른 널 같지 뭐. 가면 뒤에 진심 봐준 사람은 너란 걸. Girl. 새벽부터 새벽까지 너와 캠 못하겠어. No. 너와 함께 있고 싶어. 너만 생각나. 다 포기할 수 있어. 그러니 내게 다가와. 완벽하게 바라는 시선 속에 다른 날 같지 뭐. 가면 뒤에 진심 봐준 사람은 너란 걸. This is God 7.